I turn your body. Yes, yes, yes. It's a beautiful say day to perform. Goodbye. It's with Tribe, MC Mino, and every time I close my eyes, on the track of SD Wanna Be, you know what I mean? I am sorry. This is how we do. I am sorry. This is how we go. Yeah. You know what I mean? It's how we come to your life, you know what I'm saying? Yeah. Put them up, put them up, put them up. 눈에 너는 빠져들어와. 헤어날 수 없게, 도망칠 수 없게. 문신처럼 너를 새겨둘 거야. 언제라도 널 보게. 사람들 늘어선 이곳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몸짓 속에 야야이 화장을 짓게 한 그녀에게 시선이 꽂히고 Anytime 그 순간 넌 다른 남자 곁에서 즐거운 듯 웃고 있어 한번쯤 돌아봐 널 보고 있는데 아직 나를 모르고 망칠 수 없게 문신처럼 너를 새겨둘 거야 언제라도 널 보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조용히 너의 마음 속으로 갈게 예전에 너와 즐거웠던 시간들을 생각해 word of mouth, yo. 지금 내 모습엔 달라진 건 없어 너의 손을 놓고 갈라질 순 없어 이제는 절대 또 다른 곳으로 널 보낼 수는 없어 내게 돌아와 날 사랑했었던 널 거절했었던 나였잖아 한 번 더 돌아봐 내가 바보였어 너를 놓치지 않아 멈추지가 않아 피할 수도 없어 네 맘은 나라고 말해줘